8 UBS. So, 와 방송국은 처음이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중앙언론기구 한대방송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는 한대방송국 국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방송국 이야기와 비슷한 진로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라디오입니다. 다들 어딜 가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모두가 두려워서 말 못하는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한다는 거 그거 꽤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 방송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의 실무 부국장 권유나 국원이죠. 그럼 오늘의 어서와 권유나 국원은 처음이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국의 든든한 실무 부국장 유나 국원에 대해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유나 국원은 어릴 적 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뉴스라는 게 한 사안에 대해 깊게 다루기 힘들다는 한계를 느껴 현실을 더 노골적으로 그리고 나만의 시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다큐멘터리 PD를 꿈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송계에서 일하고 싶었던 그녀는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바로 헙스의 문을 두드렸죠. 유나 국원은 어느새 유쾌하지만서도 톡 쏘는 영상들을 만드는 제작 부원으로 또 이제는 실무 부국장으로 방송국에 너무나도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똑부러지고 책임감 있는 그녀에게 국원들도 항상 의지하죠. 때로는 방송국 활동이 너무 힘들어서 내 길이 아닌가 싶은 날도 있고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까 고민한 적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만큼 신나고 재밌는 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죠. 사실 상상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촬영이나 편집 단계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지만 청사진을 그리는 기획 단계에서 유독 가슴이 뛴다고 해요. 열망을 원동력으로 끌어나가는 단계가 짜릿하달까요? 그리고 힘들게 작품 하나를 완성했을 때 정말 뿌듯하다고 합니다. 청춘을 갈아 만든 분신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렇게 힘든 방송국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친구들과 대학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만큼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요. 관심사도 비슷해서 대화도 잘 통하고 상상을 함께 나누고 실현할 수 있는 동료이자 제일 친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고 하네요. 저도 방송국에 들어와 유나 국원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유나가 주는 좋은 자극과 영향이 너무 감사하고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도 말하고 싶네요. 22살의 유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내 자신을 살필 여유가 없는 것,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든다고 해요. 오늘의 나, 오늘의 순간과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자꾸 내일을 위해서만 사는 것 같달까요? 수업 듣고 과제하고 과외하고 대외 활동하고 하루는 일정들로 꽉 찬 나머지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만 같죠. 매일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쫓기는 기분,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분명 과거의 내가 욕심내서 잘 살아보려고 한 선택들이지만 그 선택들이 버거워지는 순간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의 내가 아니라 저만치 멀리 있는 내일의 나를 위해 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해요. 이렇게 20대 초반부터 달려야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그녀는 오늘의 나를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하니까요. 걱정은 적게 그저 묵묵히 내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찬찬히 해나가는 것. 가까운 미래 정도만 고려하는 것.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는 되지 않을까 하는 태도로 모든 일에 임하는 것. 이렇게 내 머릿속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요? 어떤 걱정들이 밀려오든 먼 미래가 두렵고 길을 잃은 것만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그녀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그저 잘 안 되면 슬퍼하고 잘 되면 기뻐하는 것, 그게 다라고 합니다. Climbing to the top, will throw myself off in an effort to. 여러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자꾸만 나를 짓누르는 것만 같을 때, 아니면 내가 한 선택들이 버거워질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도망치기, 더 열심히 살기, 방향을 틀어보기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죠. 무엇도 좋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유나국원처럼 먼 곳은 흐릿하게 보이고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근시안경을 쓰고 살아보려고 해요. 그렇게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미래에 맞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에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금요일마다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이상으로 아나운서 임세윤, 디렉터 김민지, 엔지니어 김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n my hour of need, I truly am indeed alone again. Naturally, it seems to me that there are more hearts. H. UBS